한 건 없어 멍 때리게 돼 설명해줘 내게 말이 되게 너만 보면 나는 바라게 돼 넘어갈 때까지 100번 찍어 내가 갖고 했으니까 생각보다 더 새침해 보여 말도 안 돼 또 어지러워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매 순간이 설렘에 벅찼어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여 너밖에 보이는 건 패구나 너밖에 안 보이니까 내가 너만 바라만 보아도 부담은 같지 마치 자네 마음 보면 네가 볼수록 어려워 보여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Yeah. 평생을 나만 바라봐봐 내가 지금 즐겨